이미 어제 이제 의견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바클레이스는 이제 원래 9월 금리 인상을 이제 가장 강하게 또 주장했던 IB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바클레이스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도 3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9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을 강하게 끌어올렸고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시장 지금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각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갖고 금리 선물 갖고 네. 통계적으로 확률을 얘기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그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달에 보면 6월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상의 확률을 48%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발표한 거 보면 25%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12월은 60%로 좀 올라갔는데요. 네. 어저께죠.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보면 CNBC에서 이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저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건데 네. 가끔 그런 걸 합니다.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도 하잖아요. 설문자들이 하는데 어저께 보면 9월 달 있죠. 흥미로운 거가 9월이 한 30몇 프로 나왔어요. 어저께 제 기억에는요. 제가 네. 그 카피는 안 해놨는데 9월에 한 30몇 프로 나왔는데요. 흥미로운 건요. 9월이 아니면 12월은 또 적어요. 그리고 내년인 또 많아요. 내년이 많아졌어요. 그게 하나의 흐름인데요. 이러다 보면 제 결론은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나라 시간 내일 모레인가요? 맞죠? 17일. 네. 17일. 그러니까 모레인가? 맞죠? 네. 내일 모레 이제 새벽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나오면 이러다가 금리를 인상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상이요? 아니, 이 금리를 올려 버리면 아니. 네. 많은 사람이 지금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금리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의견 중인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옐런 여사님의 고독한 네. 결정이라고 우리는 전 의원님한테 배웠잖아. 네. 특히 옐런 의장이 어떤 분이야? 아시죠? 옐런 의장은 이코노미스트 집안입니다. 네. 아시죠? 네. 남편이 노벨상 받은 거 기억해요? 네, 기억하죠. 남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경제학자로요. 아들도 영국에서 교수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로.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단 말이죠. 자기는 매번 얘기했어. 고용시장이 가장 핵심이다. 그죠?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 됐거든요.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머리 아픈 거지.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이 오겠죠. 아니요. 네. 아니,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종북이죠. 종북이다. 종북으로 완전 몰리는. 왜냐면 지금 여론이 그냥 뒤어싸고 있어. 네네. 지금 완전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러싸고 있다. 네? 둘러싸고 있어서 지금 결단 날이도 쉽지 않은데 거기는 종중이 되는 거네. 종중? 거기는 이제 중국하고 요즘에 이제 대립각을 세우니까 종중. 그런 거죠. 저 사람 중국 편이다. 네, 중국 편이다. 그것도 빨갱이지 않아. 어. 중국도 빨갱이죠. 여하튼 종공이네. 종공상당. 종공상당. 네,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쪽에 몰려 있는데 모르죠. 여하튼 시장은 그렇게 지금 오는 것 같고. 그 버니 샌더스인가요? 네.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버니 샌더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그 언니가 또 재밌죠? 힐러리 언니가 지금 네.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저 태양광 관련주가 약하잖아. 그 버니 샌더스 네. 민주당 쪽에서는 버니 샌더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네. 지금 보기에도 아주 양극단적으로 그 지금 트럼프가 돈이 워낙 많아갖고 말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사업이 무진장 많았는데요. 저는 네. 그건 또 몰랐네요. 미스 유니버스 사업 인수했죠. 그 처음 알았어. 네. 팔아버렸다며. CNBC에서 이제 다시는 너의 의견을 싫지 않겠어 이러면서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네. 그 가지고 있던 지분을 아예 네. 트럼프한테 다시 넘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야? 나 네. 팔았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팔은 거죠. 파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CNBC에서 미스 유니버스도 네가 하는 사업에는 이제부터 난 우리 트럼프가 끝이야. 트럼프가 네. 파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제사서. 예, 트럼프가 대사한 거죠. 저는 뭐 재미만 봐갖고 그랬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잠정 그 물론 이제 이거는 잠정이죠. 네. 11시 반에 또 다시 한번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전체적인 아니, 그 0246 하면 아 0246 아니 지금 이제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0246인데 아 01052 아, 그 말고 0246 중에 하는 게 더 좋은데요? 아니요 0246이 맞아요. 0246이요? 창구 기준 못 봤어요? 아 몰라? 창구는 근데 이거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 아니 근데 이게 더 오히려 신뢰성이 높아. 그래요? 이게 네. 더 높던데. 예. 네, 그럼 여하튼 일단 0246 네, 보면 깔끔히 다 나오죠. 0246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0246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미래산업 그다음에 신한지주, 현대건설, 현대건설 사네요. 네. 8.7% 네. 뭐 아시는 분 상당히 신나겠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에서 오는 톤이라고 맨날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케미칼, 네. 그다음에 대우조선에 대한 기아차, KT, 현대차 네. 이런 좀 낙폭과대 그렇죠. 종목에 대한 중심에 대한 구성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우데이터, 네. 그다음에 SGA, 그다음에 네. 용현BM, 용현BM을 사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거에 들어가니까 네. 인터그레이티드 이상은 400원짜리. 그다음에 네. 코스닥을 작에서 정가 원익 IPS, 네. 그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세진전자, 네. 뭐 세운메디칼. 네. 세운메디컬을 사네요. 특이하게.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창산업, 뭐 네. 다음카카오 이런 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창고 이전은 정도 나오니까 일단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징 저 나름 좀 봐드리면 오늘 보면 요즘 보면 중공회사들이 회장들이 한마디 사장들이 한마디씩 하죠. 네, 우리 된다. 엊그저께는 현대중공업 석잔할 거다 얘기했고요. 네. 삼성중공업 대표도 또 슬쩍 나와갔고요. 네. 엔지니어링 재합병해야 된다. 합병 재추진해야 네.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게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주가를 좀 반등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특징 전 하나 꼽으라면 뭐 삼성중공업이 아닌가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랄까요? 시장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주식임에 틀림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오늘 뭐 수급이 시장을 좀 바꾸고 있다라는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수요일은 무슨 데이? 쿠니데이.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김성훈의 증시는 아침판입니다. 수요일은 후니데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여전히 수요일은 전전데이라고 아는 분 계시지만 이제 전전데이의 색깔을 지워졌어.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수요일 날이 저희가 자체로는 최고 시청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듬직한 이분. 듬직한 이분에 대한 믿음 있다. 아니 이놈의 사장들은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은 삼성 중공업과 지난번 그 주주총회 때 합병 재추진할 당장 재추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지가 언제 지난달이었고 지지난달이었구만. 네. 벌써 재추진한다고 그것도 그 네. 때문에 올라가요? 30일 지나면 돼요. 30일 지나면 30일 네. 지나서 아 30일을 지나면 말을 바꿔도 되는 거구나. 네, 30일 전에 바꾸잖아요. 공채로 바꾸면 그 제재 받아요. 몰라요? 네. 그 참고로 아시는 공시에서 무슨 뭐 무상증자 지는 의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증자 없다 뭐 이럴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30일 이전에 말을 바꾸잖아요. 그럼 제재 받아요. 예. 네. 네. 그 법적인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니까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뭐 얘기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얘기한 네.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나오신 분 김성훈 과장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성훈 과장 어떤 사람입니까? 키움증권에서 이미 우리 그 방송할 때 이미 인증이 됐죠. 네. 수익률 게임 대회. 아, 그 얘기 하지 말라 했잖아. 형님도 아쉽지. 네. 형님도 아쉽지. 수익률 네. 게임 대회에서 1등을 했었으면 한경 스타워즈. 아, 그때는 제가 책임자가 아니었고 저는 부채게임자였는데 네. 그때 했으면 제가 모시던 분이 지금 모그룹 회장 됐겠지. 모그룹 회장 됐겠죠. 근데 그 2위를 하는 바람에 네. 2위를 하는 바람에 여기 계시는. 맞아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라. 부책임자는 그 부책임자면 이미 미래 있어서 사장 역임 했지. 그렇죠. 이미 네.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자문사 대표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 네, 구모 대표님. 예, 네, 구 대표님 대표하고 있죠. 네. 자 나이든 저보다 한 살인가 아닐까요? 네. 한 살인가 비슷할 거예요. 메르시 종금리권 과장. 지금 여의도 금융센터에 계시는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저께도 이제 녹음을 또 하면서 신랄하게 서로에 또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뭔지 모르지만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오래 올라갈지 몰랐죠. 네. 저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떨어져도 또 사고. 아니 그 이제 확률로 하면 모르겠는데요. 오늘 시장 하여튼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FOMC 전망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너무 뻔한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동결을 하면은 잠시 안도 랠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 10bp로 좀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10bp. 네. 그냥 0.10% 포인트. 그러니까 최고의 시나리오는 네. 10bp 약간 올리고 그러면 올리면서 패드의 어떤 정당성을 찾고 네. 명분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네. 고용 지표 자체는 우리의 컨셉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인 경기상 그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CPP 올린 그 저금리를 당분간 지속을 하겠다라는 멘트를 던져주면은 네. 최고의 올해 끝이다. 네, 올해 최고의 끝이다. 최고 후재죠. 네. 그러면 뭐 안도 랠리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하나 이유는 그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뭐 네.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올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2개월이나 3개월의 그 기간 동안 뭐 길다면 길겠지만은 3개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머징 마켓, 이머징 신흥국들을 포함해서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네. 굳이 3개월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주느니 차라리 네. 빨리 올리고 CPP를 올리고 네. 바로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페드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네.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지금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7월, 6월, 7월부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대형주가 언제 갈 겁니다. 그 당시에 3개월 전에 대형주가 언제 갈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신호탄이 되면서 대형주들의 경우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다. 다만 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옐런 의장의 향후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스케줄 네. 아니면은 올해 내에는 금리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라는 네. 어떤 그런 멘트 그게 나와주면 빠르게 시장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의 반등 그리고 오늘 그 이번 주 뭐 지난 주부터 계속되었었죠. 네. 대형주들의 반등은 네. 반등 의미 네.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잖아요. 네. 이번에 한 5일에서 6일인가요? 좀 길게 방문을 하는데. 네. 방문 전에 이미 대부분의 어떤 사전적인 내용들은 조율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중국의 목표 자체는 이거잖아요. 중국의 위안화가 네. 결국은 이제 어떤 달러만큼의 위상을 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금리가 CPP로도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소설 같은 얘기고 시나리오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글로벌 IB들도 다르고 대부분 국내 증권사는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이 워낙 다릅니다. 그 금리에 대해서 유가도 다르고 커머더티 자체 다르고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도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저희 셋도 약간의 미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오늘 뭐 저희 의견 내는 자리는 아니고 초대 손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 의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희가 딱 한 종목 녹음했잖아요. 그거 들으시면 세 명의 의견을 아주 약간씩 미미한 차이 있는데 그거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으니까요.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우리 김성 과장에게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우리 자주 얘기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네. 오늘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뭐 이거 간단한 건데요. 네. 그 변동성 지수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이성원 대표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실 빅스요? 것 같은데 예, 빅스요. 네. 최근에 사람들이 다 투자자분들 다 포함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빅스 변동성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3년 내 상단이 21선인데 21포인트인데 이번에 56까지 갔다 왔어요. 상당히 거의 뭐 3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까지 이머징 국가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 노출되어 있었고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변동성 지수가 좀 빠르게 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크로 지표를 얘기할 때요. 네. 저는 뭐 이왕영 연기서 아침마다 머니투데이 사시고 계시지만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지수나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그 재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들이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표는 변동성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변동성 지수가 박스권 안쪽에서 움직일 때는 해외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세요. 네.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될 구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좀 21포인트 아래까지 빠르게 좀 내려와 주면은 네.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고 여하튼 간에 금리가 뭐 인상이 되든 동결이 되든 간에 이벤트에 의기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요. 앞서 이제 금리 CPP 정도 올라갈 거 그 정도 하고 이제 그 소위 윈윈이잖아요. 네. 옐런도 자기의 옐런도 기존의 입장, FOMC도 자기네들도 페드도 입장하고 해외의 어떤 분위기도 살피고 특히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분위기도 좀 뭔가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어찌되었건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장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초저금리를 유지를 함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올해 안에 금리를,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대형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조금 지속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3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까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 쳤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현대건설이나 건설주까지 올라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를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 보시면 대형주 다 물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하면 2007년도 그때 고점에 올려 계신 분들도 수두룩해요. 네. 이번에 랠리가 나오게 되면은, 랠리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네. 저는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점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당장 다음 주에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길게는 한 달? 네. 두 달 정도는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대형주 좀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비중 축소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줘서, 네. 왜냐면 대형주 장세가 좀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금 또 성장주 위주로 시장은 네.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시장한테 전체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결국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런 거 전체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 급감하면서 거의 뭐 코스피는 낙폭과 대형주들, 그렇죠. 코스닥은 소위에서 잡주들의 날이었어요. 뭐 올라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무슨 뭐 시가총액 가지고 잡주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숫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퍼가 계산이 안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죠. 얘네들이 뭐 갑자기 급등하고 좀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포함해서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변수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중국 시장이 오늘도 하락 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3% 가까이 하락했었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버블이 거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중국의 고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 중국 시장에 대부분 물린 건 개인이죠. 네. 안타깝지만 일단은 중국에 대한 버블은 거쳤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씨가 말랐다? 네, 외국인 네. 매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 물량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지 않는 이상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바닥을 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 환율 상승으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는 주식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목도?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하향되던데? 전체 하향되는데 일단 네. 수출주 위주로 올라가고 수출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차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네. 그래서 희한한 게 네. 자동차가 올라오니까 네. 또 떨어질 때는 다 안 좋은 뉴스만 갖다 붙이는데 네. 올라올 때는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 네. 이게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네. 뭐 그런 우호적인 뉴스들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망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그런데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관망이라고 하면은 현금 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투자자 걔네들 입장에서 관망은요. 네. 일단 매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 좋아서 치는 매도와 네. 관망에서 나오는 매도를 여러분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지난주부터 나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관망 차원에서 나오는 매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주요 주지수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돌파를 네. 해주고 있다는 건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주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의견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얘기했는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차에 대해서는, 그 N에 대해서는 그 이성훈 교수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대로만 나오면 될 거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근데 그 화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피디님. 이게 이 차거든요. 이게 그 이제 보면 2025년이란 잡았어요. 그래서 2025년 대비하는 건데. 근데 그건 여기 나온 건 이제 하는 건데. 보시면 요번에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외국 자주 갈 기회가 그리고 자동차랑 IT 쪽이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1년에 5번의 모터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돌아가면서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엔 지금 내놓으라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사는 다 갔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올해는 이제 저거예요. 올해는 스폰서가 제가 알기엔 기아차입니다. 올해는 기아차. 내년에 현대차는 지금 같은 현대지만 다들 나눠서 하거든요. 이제 자동차 공업협회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냐. 그래서 오늘은 삼성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KB투자증권. 오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다 좋다 얘기야. 제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현대차 N. 세계 자동차 역세 새로운 장을 열 것.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야, 김영란법이 네. 시작이 안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 알아요. 김영란법이 내년도에 이제 생긴데 이건 증권사니까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하여튼 이렇게 써 있고요. 세계 125년 세계 자동차 역사에서 한국 자동차 기술이 퍼스트 무버. 이게 수소차입니다. 수소. 요번에 한 그 모델카가 컨셉이 수 연료 전지 썼거든요. 그래서 네. 퍼스트 무버 역할하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 달 전쯤이었나요? 벌써 한 달 됐나요? 서울의료원 네. 포기한 거. 그때 보면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천만 다행이다 이란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직접 네. 간접적으로.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레포트의 제목만 잡아왔습니다. 이거 제목입니다. 제목. 제가 더 크게 해드릴게요.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목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거다 말씀드립니다. 복사 붙이기. 아 이거 또 대박입니다. 대박. 보이시죠? 보시면 IBK 원달러 환율 효과 상승 효과 긍정적이다.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답이 나와. 토로스. 아 토로스 말 되면 정말 행복해. 행복해요. 2015년 저점으로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도주가 될 거랍니다. 토로스에서. 하이투자는 우려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 추이다. 하이 투자가 상당히 베스트 에너지가 있는 곳인데요. 우려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 추이하다. 약간 보수를 썼어요. SK증권 하반기로 개선으로 회복될 것. 그리고요. 목표주가 평균은 18만 7천 원 잡혀있고요. 9월 이후 3개 증권사가 3개 증권사 목표주가를 오늘 현재 올려놨어요. 동부증권 신한금융 토로스가 목표주가 올려서 한 20만 원 정도 내지 그 위에 올려놨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그런 얘기 확인해드렸어요. 속도라 건졌습니다. 삼성페이 관련 계속 얘기해 주셔야죠. 네. 네. 근데 삼성페이를 제가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가 네. 좀 수혜주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한국자 들어간 것들이잖아요. 네? 한국자 들어간 한국자. 네, 종목들이 다 지금 급등 돌아가면 급등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제한적이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투자와 트레이딩을 좀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네.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저 삼성페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써본 사람들 얘기로는 상당히 좋고요. 네.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정말 네. 편하고, 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삼성페이를 쓰면서 아예 대놓고 대사에다가, 이거 너무 편하다. 김희애 그랬잖아요. 예. 성사님이. 예, 예. 얘기하니까. 성남. 네. 근데 실제로 편한 게 맞고요. 네. 편한 게 맞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핀테크가 핀테크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제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삼성페이가 만족을 시켜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게 확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지갑을 이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저는 머니클립에다가 그냥 현금이랑 신용카드 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만 놔주면 되겠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여기서 잠깐만요. 네. 한국자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간다 해서 저는 한국자 올라가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국 단자는 왜 올라? 아, 그건 딴 거죠. 딴 거야? 네. 한국 단자도 이게 전자 부품인데 실제로 보면 자동차 쪽에 쪽이죠. 많이 네. 들어가거든요. 그 네. IC 커넥터 이런 거 하는 네. 건데요. 이게 사상 최고가네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건 원래 잘 갔었죠, 한국 단자는. 거의 지금 대상 거래가 잘 안 되는 회사인데. 예, 거래량도 없고요. 그거는 네. 지금 상승 시작한 지 한 몇 년 됐을 거고, 5년째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내가 갑자기 샜네요. 아니, 이게 그 제가 알기엔 딴 얘기인데 이게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 나와서 창업한 회사라서 제가 좀 알아요, 이 회사를요. 탐방도 서너 번 갔었는데 와, 주가 대박 올랐네요. 예.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올랐나? 그건 아니, 5년 전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5배 올랐어요. 올해 네. 대박이네. 네.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는요, 저는 추가적으로 보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안주. 네. 왜냐면요, 조만간 아마도 보안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나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보안과 관련된 부서 사람들이요. 네. 인정을 못 받아요. 네. 그리고 보안 갖다가 키우면 모르겠어요. 키우면 모르겠는데 보안과 관련되는 갖다가 뭐랄까요? 외주를 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래서 하청을 준다던가 좀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점점 데이터 스트림이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핀테크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보안 관련 솔루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숨겨진 보안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네. 뭐 윈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니텍 윈스 100% 아니에요? 윈스, 이니텍, 민엔지, 슈프리마 등등 좀 이런 쪽으로 밸류가 싸면서 실적과 성장성,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들에서 100% 아니에요? 네. 투자 관점에서 이건 트레이딩 아닙니다. 네. 투자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민엔지는 이성유수 얘기했던 건데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네. 안 됐다고 얘기했던 네, 건데 네. 맞죠? 민엔지. 예. 네. 그거 뭐 하는 회사라 그랬죠? 민엔지 그거 그 ARS 그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ARS? ARS로 전화 인증해 주는 거. 아, 그거라 그랬죠. 전화 인증. 아. 네. 민엔지. 아 들었는데 금방 까먹네. 네. 이거 좋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 뉴스가 네. 그 처음 신규 상장주로 네. 한정하면 소개해 줬던 건데요. 그거 됐고요. 역시 또 김성과장 하면 이거거든요. 놀자 주식 콘텐츠 거거든요. 콘텐츠 어떻게 보세요? 좋죠. 네. 아직도? 좋죠. 네, 좋죠. 네. 네.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하죠. 진출한다는 거죠. 네, 진출하죠. 네. 그리고 아마 제가 키움 방송에서 처음으로 신서유기를 얘기했을 거예요. 네? 신서유기. 나 신서유기 얘기했죠. 네. 키움에 처음 얘기했죠. 인정하지 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웹 예능, 웹 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본방사수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고요. 네. 보고 싶은 컨텐츠는 모바일로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어저께도 퇴근하면서 제 옆 그 밑에 있는 대리가 퇴근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퇴근하는 길에 신설기나 보면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안 봤어?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것이 이제는 뭐 좀 중요한 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뭐 네. CJ E&M부터 해서 네. CJ E&M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SMYG 엔터, 네. FNC 엔터, 네. 그리고 J 콘텐트리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아프리카 TV도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에서 다시 올랐다며요? 네, 아프리카 TV도 제가 그 여기서 별풍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두 달 전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작년부터 빨가 벗고 다니는 여자를 이성 교수가 워낙 얘기했어. 네. 그건 자기가 먼저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2분기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4만 원까지 더블 났거든요. 네. 실적이 엄청 잘 나와서 한 달이니까 네. 두 달 만에 더블이 나고 그다음부터 세 달에 쉬었어요. 근데 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네. 대기업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쿠티비나 CJ E&M 중에서 1인 방송에 진출을 뭐 한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V라고 해가지고, V앱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뭐 그 아이돌. 아이돌이잖아요. 네, 걔네들이 네. 1인 방송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밀렸는데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요. 네.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오타쿠예요. 예. 네. 무슨 말이냐면 오타쿠 나쁜 말이 아니라 네. 사람마다 무수히 많은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모두의 다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프리카 TV의 장점은요. 그 각자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방송을 듣는 거거든요. 네. 이건 되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한번 플랫폼에 익숙해지잖아요. 네. 다른 플랫폼을 안 써. 그게 플랫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아프리카 TV가 800만의 그 월간 유효 네.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즉 다시 말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숫자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단돈 100원이라도 배풍선 날린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에 따른 우려감으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것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네.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일단은 컨셉 자체는 상태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대기업들이 3개월 동안 얼마나 잘 그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진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3분기 실적 과정도 2분기에 이어서 잘 나와주게 되면은 네. 대기업 진출에 대한 우려감은 싹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아프리카 TV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녹아들면서 주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고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7% 올라가죠. 어저께 3만 원이 회복했거든요. 저는 예상 갖고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상당히 잘 몰라갖고 작년에 디스에 갖고 올라왔잖아요. 네. 여기 돌공이란 말이 지금 이런 말 쓰였어요. 믿음이 안 가는 종목은 잘 나간다는 불편한 지지에 킥킥킥 쓰셨는데요. 저랑 딱 똑같거든요. 저는 이 주식이 좀, 이 주식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저도 저는 아직 여전히 중립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레벨업이 돼서 정고점 돌파하는 거는 저는 뭐를 보면 아냐면 이 제 양옆에 있는 두 분이 양옆에 있는 두 분이 아프리카 TV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엔 별풍선은 날린 적이 없거든. 이 두 분이 별풍선 100원이라도 날리면 주가는 단위수가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은 상당히 객관적인 분들이거든요. 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지만 자기는 그런데 돈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썼다 하면 주가는 단위수도 바뀔 수 있죠. 형님 쓰시면 세 자릿수 가나요? 나? 난 안 써. 난 아프리카 TV가 딱 싫어해. 나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저는 아 이거 다 취향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한 40 살면서 가성비가 좋은 건 딱 두 개 있어요. 여태까지 기억나는 거는 하나가 크롬캐스트라고 아시잖아요. 아시면 네. 아실 텐데요. 그 TV에 연결해서 보는 거. 그걸 제가 한 30불 주고 샀어요. 미국 갔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는 4만 9천 원 정도 할 텐데 아니 그거는 하여튼 저거 유용하게 쓰고 있고 저는 야 이거는 정말 가성비 최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7불 99전이거든요. 지금 먼저 가입한 사람 요새 가입하면 9불 99전인가 좀 올렸는데. 그거 제가 4년째 돈 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VPN이라 그러나? 그 가상 네트워크 있잖아. 전 요즘도 매일 전 지하철에서 맨날 그거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게 많이 바뀐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아프리카 TV도 800만 원에 가입자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돈 내면 거기다 이 두 분까지 돈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저 여자 예쁘다. 저 애가 말하는 거 잘한다. 그리고 아니면 저도 언젠가 아프리카 TV에서 증권 시장 방송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저도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죠. 얘기하려다가 이거 좋은데 김성원 과장 관심 좀 한번 줘봐. 이거 대박 갈 거 줘봐. 근데 여기서 잠깐 풍선 하나 날려주면 우리가 서비스 할게요. 그러면 풍선 쫙 주잖아. 그렇게 돈 버자는 거잖아.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증권방송 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 하나? 그렇죠. 네. 그런 식이 네. 비슷한 거죠. 네. 그런 거 하나? 네. 아, 그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못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두 분이 돈 낼 때가 레벨하고 확 됐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왔잖아요. 네. 바로 이슈가 될 텐데 3분기 실적 관심 좀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현솔테크닉스, 한글과 네. 컴퓨터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정도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 좀 추가가 좀 이상한 딴 거 다른 건 이슈 때문에 본업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떨어진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터거든요. 네. 이 현대 엘리베이터도 어떤 밸류 측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네. 하나가 외국인들이 참 영악한 게 기관들은 지금 FOMC 앞두고서 겁나가지고서 대원주 몰려가고 있고 네. 이게 좀 그런 매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3분기 실적 잘 나온 종목도 이제 또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모아가는 종목도 위주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네.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2분기 연속 컨센서스가 하이하는 종목들은요 주가가 금방 막 밀리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코라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식으로 2분기에 안 좋아서 주가가 찌그러졌는데 네. 3분기 마저도 안 좋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리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네네. 4분기 실적 개선되는지 그거를 보고서 아마 그 네. 발표를 저점으로 해서 아마 좀 접근하시는 전략에 대한 쪽이 유효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화장품에서 산성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그거까지 하고 제가 정리하는 데 보여드리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오늘 아침에 해봤거든요. 해봤더니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보고 바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화면을 아예 크게 띄우면서 잠시만요. 크게 띄워서 네, 보시면 화면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우리는. 네. 작년 동기 대비요. 작년 3분기 대비요. 매출은 1.31%, 순이익이 63%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은 세월호 여파가 여름 내내 지나갔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문제는 7월 전망 대비 9월 초 전에 전체적으로 하향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매출이 0.5%, 영업이익이 4.4%, 순이익이 3.2%, 두 달 동안 하향됐거든요. 컨센서스 하향됐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절대치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재, 철강, IT 쪽의 영업이익이 증가치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절대치는 높은 나오는데 문제는 이들이 공교롭게도 하향 전망폭도 커지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빠르게 내리는 게 이쪽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산업재 섹터? 네. 산업재, IT 다 똑같아요. 석유화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나는데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기대치가 절대치가 높진 않은데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거가 유틸리티랑 통신이에요. 통신이랑 유틸리티. 네,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들 3분기 실적지나 보면 통신이나 저는 그래서 통신이나 유틸리티 이런 쪽이 오히려 3분기 실적주로 큰 거로는 구성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웃음) 네, 이슈들 지금, 네, 이슈들 지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계속 뭐 환율이나 그런 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뭐 썰렁하잖아요. 네. 시장, 우리 시장은 좋은데 중국 지금 리얼타임은 어느 정도 나요? 중국 리얼타임으로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천 대려가 있죠? 네네. 예, 근데, 예. 마이너스 0.34 였거든요. 예. 지금은. 예. 마이너스 0, 플러스 났네요. 0.63으로 다시 플러스. 우리 시장 때문에 밀려 올라가는. 네네. 네, 그런 건데요. 일본도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본 아침부터 네. 강했었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요. 이거 좀 봐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위안화 있죠. 위안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커창은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자기네 다보스가 있거든요. 네네.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기서 토요일에 행사했고, 그 여기서 방송한 거로 알고 있고, 영상도 보여줬죠. 여기서. 네네. 제가 중국에서 여기서 방송한 거 봤는데, 보시면요. 리커창은 지금 거의 균형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균형점을 찾았다는 얘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해서 그렇게 영어를 표현했는데. 이퀄리브리움. 네. 그게 약간 어려운 단어예요. 좋아. 왜요? 공돌이들은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액센트가 어딘지 아세요? 이퀄리브리움입니까? 네? 이퀄리브리움입니까? 땡이죠. 또 뭡니까? 중간에 있죠. 이퀄리브리움. 리브리움입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영어 공부까지 하는. 영어 공부.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네. 이게 토익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 네네. 단어인데요. 아, 그 웃자고하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CNN에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CNN 설문 조사하고 CNN에서 전문가들 이거는 일반 전문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대상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얘기한 잠시 전에 얘기한 거는 CNBC는 일반인 대상인데 제 화면 잡으세요. 보면 제목만 보시면 돼요. China currency could double losses this year.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두 차례 했잖아요. 두 차례인가 네네. 했죠? 네네. 그래서 2.5%인가? 2.7% 위안화가 평가절하 됐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연말까지 2.7%인데 더 평가절하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유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유는 여기 제가 이거 CNN 가서 여러분들 쳐보시면 납니다. 차이나 커런시 이런 거 쳐보시면 나는데 네. 더 흥미로운 건 내년 있죠, 내년. 내년은 또 7%가 또 하향할 거란 거예요. 내년에 또? 네, 네, 또 한다는 거예요. 큰 줄기의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결국은 돈이 많이 빠져나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돈이 계속 많이 빠져나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구조조정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뭐 단계가 쉽지 않아요. 요즘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할 텐데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관해서 중국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오늘 장과 신한투자에서 중국에 이번에 또 출장 갔다 온 거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 흥미날 겁니다. 네이버에 쳐나 그런 거 보면 나올 겁니다. 신한증권에서 구조조정 이슈 얘기한 거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논리로 해서 7.5%. 그래서 내년도에 아시아 시장,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도 전부 다 약세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우린 지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 없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 얘기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나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두 개만 더 간단히 보겠는데요. 그,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지난주에 우리 그 공개하고 나서 여기서도 뭐 많이 기사 얘기했잖아요. 김정희 위원도 하고 하셨을 텐데요. 이게 보면, UBS 증권에서, 물론 목표 주가는 150불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200불. 근데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업그레이드 플랜이잖아요. 지금 요번에 처음, 요번 나온 거가, 지금 미국도 24개월 약정 보통 많이 하거든요. 36개월은 거의 없는데요. 근데 매달 일정 부분 내면 12개월 후에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적게 보면 주당 한 30센트 정도 이익이 더 늘어날 거란 얘기하고 있고, 많게 보면은 주당 1달러까지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게 보면 주당 200달러까지니까 70% 정도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 UBS의 증권입니다. 네, UBS의 증권, UBS의 주장이 되겠고요. 다만 이런 데서 반론도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통신사와의 또 업무 편하게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시장에 중고 물량이 더 많이 빨리 나오잖아요. 중고 물량. 그래서 지금 애플이 시장 가격 유지되는 거 하나가 중고 가격인데, 중고 가격은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겠느냐는 의심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레포트. 오늘도 레포트, 흥미로운 레포트가 많아서 레포트로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어저께 네이버가 저거 얘기했잖아요. 로봇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중국 인터넷 회사들 있죠. 텐센트면 텐센트, 비아이디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중국의 인터넷 기업도 로봇 시장 진격이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여기 보면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기계 로봇도 있고, 그 목소리만 전달해주는 개인 비서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바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아주에서 나온 건데, 이거 외국 기사 그냥 번역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외국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보면 로봇 관련된 건 이슈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것. 하여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해야 되면, 하여튼 올해가 소위 바이오가 난리 쳤다면 내년은 공장 자동화,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수많은 벤처 기업이 사업 목적 추가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로봇 얘기 엄청 나온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바로, 우리 이슈 따라잡기 바로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레포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계속 말씀드린 로봇을 자꾸 이제 그 정말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고 정말 공상 속의 로봇까지 하면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공장 자동화랑 같이 엮으셔야 되고요. F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스타도 결국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한 로봇가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넥스턴이고요. 네. 기관에서 이제 중국에서 NC머신에 대한 수입에 대한 증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장 자동화를 기업.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넥스턴이 이번 달 들어 60%가 올랐거든요. 넥스턴? 네, 넥스턴.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 그게 공장 자동화 넥스턴도? 넥스턴 NC머신 만드는 겁니다. 아, 뉴머리카 컨트롤러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쌍팔년도부터 그게 파나기 세계 1위 회사. 예, 그래서 이제 넥스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 넥스턴도 원래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그래,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로보스타, 그 다음에 네, 이쪽도 이제 공장 자동화 기계, 네, 이쪽 만들고, 톱텍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서, 네, 이 공장 자동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SFA 같은 경우 이제 물류 자동화 설비, 네,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에서 분류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쪽에 집중은 아니지만 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하나테크인, 이쪽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테크인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올라가고 있는 뭐 로봇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지금 현재 63빌딩에서 IR 하고 있는, 네, 넥스턴, 넥스턴 LIG 넥스원. LIG 어저께 얘기했던, 네네, 거.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있겠죠? 어저께 방송 못 보신 분은 어저께 저희가 이슈 따라잡기 시간을 VOD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런 거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그 로봇가 너무 상상 속의 거, 이거 현실화로 넘어오지 마시고요. 공장 자동화랑 인공지능에 대한민국, 중국, 미국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거 좀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오래된 미래 시리즈 세 번째가 나왔다면서요? 네, 네, 오래된 설명해 미래 이제 세 번째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신동물농장 해갖고, 네, 이제 과거 오래된, 네, 미래 해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엔 3편, 네, 일본 탐방에 대한 보고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꼭 보세요. 저희 방송 보신 분은 무조건 다 보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저도 봤을 정도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로봇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로봇 그리고 자동화에 집중했다. 일본이. 제가 무슨 종목을, 네, 못 찍지만 제가 이슈를 잘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현재, 네, 일본의 산업용 로봇은 글로벌 탑티어로 성장을 했다. 파나카 같은 완성형 로봇 기업부터 THK, 그 다음에 하모닉 드라이브 등 로봇 부품 기업까지 원천 기술 보유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과 높은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하모닉 드라이브가 엄청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의료용 로봇 산업이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 일본. 네. 네. 뭐 감성형 로봇 최근에 그 아마 뉴스에 보신 게 있을 텐데 일본 어떤 그 술 취하신 분이 화가 나서 네. 이제 그 로봇을 때려 부셨다 이런 네. 그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형 로봇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페퍼죠. 그 두드려 맞은 애가 페퍼죠. 네. 소프트뱅크 페퍼가 3천 대가 팔렸고 사이버다인의 사이버다인은 왠지 그 저기 나오는 것 같아. 사이버다인은 왠지 저기 어디죠?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사이버다인 이런 것 같아. 사이버다인의 홀은 네. 400대가 렌트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고령화죠. 네. 고령화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령화 이 로봇화에 실패했던 데가 어디였죠? 조선산업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용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면 용접이나 이런 데 많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조선산업은 한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그런 거였고 로봇 같은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본이 잘 되는 이유가 이런 자동화에 그렇죠. 대한 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프로세싱 센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엑사스케일러사를 인수했다. 사이버다인이. 네.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페퍼는 판매할수록 적자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진출을 선언을 한 거죠. 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1, 2, 3등 매출하는 기업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게임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뭐지? 그것도 갖고 있잖아. 뭐, 예, 클랜시, 뭐, 그,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 2, 3등을 하는 그 매출하는 그런 게임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가 로봇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보여지겠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양한 생활 로그 데이터.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를 자꾸 수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최고가 넷플릭스라니까. 저게. 넷플릭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말했잖아요. 예, 예. 빅데이터의 최고에서는 넷플릭스. 예. 글쎄요. 저는 거긴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얘기 아니라 예. 미국에서 다 그래요. 네네. 넷플릭스 아니란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어쨌든 넷플릭스가 이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가 결국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로봇을 그렇지. 까는 이유도 플랫폼이고요. 간편 결제를 가려는 것도 플랫폼이고요. 삼성이 맞아요. 안 되는 이유도 이 플랫폼 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누가 지배하느냐. 구글이 만드는 것도 플랫폼이고 페이스북도 플랫폼이고 뭐 지금 보게 되면 홈쇼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다 플랫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게임에 대한 쪽, 그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노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이제 만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누가 만들 거냐에 대한 네. 쪽이 데이터, 그게 이제 지금 생활,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네. 근간이 되는 산업이 클라우드. 그 개무시당하는 한글과 컴퓨터도 뭐 보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공문서나 이런 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윈도우 10이 되게 되면, 윈도우 10 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윈도우 10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돼요. 네. 유료화를 써야 돼요. 근데 클라우드가 되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공짜로 썼던 불법카피 분에 대한 쪽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당하는 사람 맞지? 윈도우 10을 막 네. 갖고 와서.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보게 되면은, 한글과 컴퓨터에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왜냐면 클라우드 문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러네. 그대로 구글 우리 동기화되듯이 한글과 컴퓨터 다 동기화되고 공문서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MS가 원드라이브 때문에 돈 못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통신주가 어떤 그 인프라를 까는 거였다면 클라우드가 바로 인프라를 까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Salesforce.com 이런 거 엄청 뜨는 게 그런 네네. 거죠. 네. 그래서 무인 자동화라든가 뭐 생활용 로봇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빅데이터 산업 이거는 뭐 로봇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바로 클라우드고 앞으로 이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50분이 넘은 관계로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네. LG U 플러스를 잘 보셔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결론은 네. 우리 또 이 교수가 공대 출신이니 여기서 또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받아주면 전 받아먹겠다. 네. 전 20만 던져주면 나 할 거 다 했지 내가. 네네. 더 이상 뭘 바래 나한테. 네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노령화를 겪은 나에 대한 예의는 아닌 거지. 네. 그죠? 네. 예, 1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혹시 못한 것도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내일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여기서 마칩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